사랑합니다. 끊기 어려운 게 정인 줄을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어느 땐 너무 야속해 나도 잊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움이 발목을 잡고 있어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거랍니다. 사랑인 줄을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너는 자존심도 없는 줄로 알아요. 그보다 맺은 정이 마음을 잡고 있어 오늘도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